혼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함께 진행하시는 라이너스님이 요즘에 컨디션이 좀 안 좋으세요? 지금 2주째 같이 녹음을 못하고 있습니다. 라이너스님 지금 듣고 계신다면 빨리 쾌차하셔서 다음주 꼭 합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혼자면 일단 힘들어요. 힘든 건 둘째치고 재미가 없습니다. 청취하시는 분들 확실히 그런 차이를 느끼실 것 같은데요.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혼자 하는 거랑 파트너랑 같이 진행을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뭐 혼자서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제 의견만, 제 정보만 드리고 마는 무슨 어떻게 보면 뉴스 프로그램처럼 좀 딱딱하고 심심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두 명 이상 진행자가 있으면요, 의견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스갯소리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고, 더 자연스럽고 좀 활기가 느껴지는 그런 방송이 가능한데요. 혼자서는 좀 그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라이너스님의 빈자리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간혹 1인 팟캐스트를 접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특정 주제를 가지고서 전문적인 좀 그 관련된 해박한 그런 지식을 풀어놓는 그런 뭐 콘텐츠이다 보니까 이 혼자 진행을 해도 크게 뭐 재미 뭐 이런 거 크게 따질 필요는 없고 뭐 좀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저희 캐나다 구스 같은 경우는 잡담이 많은 그냥 아주 세세하게 전문적인 그 분야를 파고들기보다는 뭐 이 캐나다 런던이라는 곳에서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들 나누는 그런 시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 진행하는 뭐 그런 방송에서는 이런저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순위를 보니까요, 팟빵 전체 순위 742위에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해외 팟캐스트 순위는 12위. 전체 순위는 전날에 비해서 545위가 상승한 그런 성적인데, 그래서 그동안 업데이트도 없었고, 저 혼자서 진행을 하면서 어려움 점도 많았는데 어떻게 이런 성적이 나오는지 좀 의아하고요. 사실 이 집계를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뭐 구독자 수 아니면 그 다운로드 좋아요 눌러주는 뭐 그런 뭐 횟수라든지 뭐 댓글 점수도 있을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뭐 딱히 특별한 컨텐츠를 가지고 방송을 요 근래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순위가 700위권까지 어느 날 이렇게 좀 순위가 상승하는 기현상을 보게 됐는데, 아무튼 많이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뭐 과거에 자주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 캐나다 구스는 런던 포커스라는 제목으로 작년 이맘때쯤에 처음 런칭이 됐습니다. 딱 1년 된 셈인데요. 저희가 작년 6월달 첫 방송을 하면서 연내, 그러니까 한 6개월 안에 구독자가 한 20명 정도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뭐 1년이 다된 상황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200명 정도 육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캐나다 팟캐스트가 많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몇개 있어도 저희처럼 매주 꾸준히 방송을 하는 팟캐스트는 적어도 제가 아는 한좀 팟빵에서는 없는 것 같아서 뭐 그게 이유일 수도 있겠고요. 저희가 전체 300위 안에 든 적이 한번 있었죠. 293위. 딱 하루 그렇게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아직도 변하지 않는 기록으로 꿋꿋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팟캐스트는 저희가 4위까지 올랐었고요. 뭐딱 그날만 그 플루크라고 표현하죠. 좀 뭔가 집계하는 데 오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달랑 24시간 동안이었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 다시 300위권 안에 진입을 하게 될지 청취자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네, 저희 근황. 저희 근황이라기보다는 저 혼자만의 근황이 되겠네요. 금주도.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피젯 스피너를 저희도 마침내 구입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전 세계적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모국에서도 길거리에 나가보면 피젯 스피너 가지고 노는 아이들 많이 보일 것도 같은데요. 그게 사실인지는 얼마 전 모국에 다녀오신 마이크님 뵙게 되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젯 스피너가 저희는 좀이 붐이 한층 꺾인 후에 구입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 물량이 딸려서 뭐 줄을 서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리고 미리 예약을 해놓지 않으면 물건을 받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토론토에 계시는 어떤 한국 분은 중국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받아다가 아마존에 내다 파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도 후발주자로 늦게 출발하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한달 동안 6천 개 이상을 파셨다고 해요. 물건이 딸려서 계속 중국 측에 독촉을 해서 물건도 받아오고 해서 6천 개 이상 판매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개당 한 9불, 10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그 중국산 마진을 한 얼마나 붙여서 파는지, 원가는 한 어느 정도인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설마 한 1, 2불 정도 원가에 마진을 그 정도 받고서 붙여서 한 10불 남짓 되는 가격에 판매한다고 하면, 뭐 수준 맞는 장사죠, 그러면. 근데 이것도 뭐 한철 장사라서요. 뭐 붐이 식으면 또 다른 아이템을 찾아 나서야 되는 또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한철 장사치고는 꽤 짭짤한 것 같아서, 뭐그 기사에 소개된 그 한국분, 요즘 재미가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어제인가요? 뉴스에서 피젯 스피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이 헤드라인이 굉장히 노골적이었어요. 당장 갖다 버려라. 이게 헤드라인이었는데요. 내용인즉슨 이 유해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피젯 스피너에서. 아무래도 좀 중국산 품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이게 모든 중국산이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아마 중국산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발암물질로 알려진 수은 그리고 납 성분이 검출이 돼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정말 뭐 헤드라인에서 당장 갖다 버리라고 얘기할 만큼 뭐 이게 성인도 아니고 어린애들 건강에 이토록 또 유해한 물질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뭐 부모로서 걱정이 되고요. 뭐 얼마 전에 사줬는데 당장 뭐 압수해서 갖다 버리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 유해 물질이 나오는 걸 뻔히 알면서 그냥 갖고 노는 걸 지켜보는 것도 좀 찜찜하네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저희 집 아이들하고 이 더 뱅이아드 사이언티스트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걸 요즘 좀 즐겨보고 있어요. 뱅이아드 사이언티스트는 이름 그대로 그냥 가정집 뒷마당에서 과학실험을 하는데 굉장히 흥미롭고요. 우리가 호기심을 가졌던 과연 이걸 이렇게 해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이런 정말 원초적인 호기심을 해소해주는 그런 건데 이게 또 나름 과학적이기도 하고요. 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애들하고 같이 보기에 좋고요. 또 저희 애들이 또 이제 과학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즐겨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구독자 수가 27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인기가 있을만 하더라고요. 콘텐츠가 너무 좋습니다.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고요. 정말 엽기적인 실험을 많이 해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실험도 있고요. 이게 뒷마당에서 하다 보니까 울타리만 넘으면 바로 이웃집이 있는데 워낙 이 실험을 하면서 뭐 대포 소리도 나고 뭐 총소리도 나고 소음도 심하고요. 뭐 연기가 뭐 마치 화재가 난 것처럼 연기가 많이 난다든지 뭐 갑자기 뭐 화염이 솟구쳐 오른다든지 이런 실험이 많아서 가끔 그 이웃집에서 그 이웃분의 얼굴은 나오지 않는데 굉장히 성난 목소리의 그 이웃집분의 그 항이 그러니까 터져 나올 때가 간혹 있는데 또 그런 걸 보는 게 또 소소한 재미예요. 오늘은 또 뭘 가지고 어떤 실험을 하길래 이렇게 또 소란스럽냐 한 번만 더 하면 신고하겠다 뭐 이제 이런 으름장을 넣기도 하고 되게 재밌습니다. 뭐 진짜 주먹만한 쇠구슬이 있는데 뭐 그거를 정말 불에 시뻘겋게 달궈서 그거를 이제 탑처럼 쌓아 올린 그 스티로폼 그 위에 올려놓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그냥 이런 류의 실험이에요. 근데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이제 많이들 보겠죠. 근데 웃기고 또 이 과학적으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도 또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까 교육적으로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The Backyard Scientist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나오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뭐 한국에서도 즐겨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이거 뭐 영어로 진행되긴 하지만 말이 별로 필요 없는 그냥 좀 시각적으로 즐기는 그런 컨텐츠라서요. 한번 그렇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분들하고 같이 보시면 더 좋습니다. 아, 이쪽에 북서부, 런던 북서부에 만다린이 또 오픈을 했군요. 이 만다린이 중식 뷔페 식당입니다. 체인점인데요. 이 캐나다에만 있어요. 한국분들 많이 찾으시는 그런 식당인데요. 지금까지 런던에서는 이게 남쪽에 달랑 한 곳 있어서 좀 주로 한인 밀집 지역에서는 거리상으로 멀기도 하고요. 한 곳밖에 없다 보니까 또 퀄리티가 또 그만큼 또 남다르다 보니까 자리 잡기, 또 예약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동네네요. 딱 그 하이드파크 선상에 하나 생겨서 뭐 한인분들 많이 좋아하실 것 같네요. 이게 몇달 전부터 공사를 하고 이뭐 간판을 붙이고 뭐 이런저런 준비라는 건 많이 봤는데, 어느 날 지나다가 딱 보니까 이미 장사를 시작했더라고요. 깜짝 놀란 게, 그래도 뭐 한국처럼 개업식 비슷하게 뭐 음악도 좀 틀어놓고 풍선 장식도 하고 뭐 사람도 써서 뭐 그렇게 좀 삐까뻔쩍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또뭐 그랜드 오프닝 뭐 이런 식으로 좀 앞에다가 또 적어놓기도 하고 뭐 이런 안내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아직도 공사가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안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고요. 뭐 남쪽에 있는 그한 군데 지금 예약하기도 힘들고 좀 멀어서 좀 불편하셨던 분들은 이제 북서부에 생긴 만다린 웨스트라고 불러야 되나? 아무튼 뭐 새로 오픈을 한 곳이 생겼으니까요.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다린보다는 일식 뷔페를 더 좋아하는데, 일식 뷔페보다 이제 애들은 중식 뷔페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뭐 동네 편의시설이 하나둘씩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뭐 기분은 좋습니다만, 네. 뭐잘 되겠죠. 워낙 또 중국인들 수도 많고요, 요즘에. 네, 이제 북서부에 외식 할 만한 곳이 더 생겼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애들이 저희 큰애가 배우고 싶다고 해서 이제 지하실에 오랫동안 묵혀둔 이 통기타를 꺼내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한국에서 좀 배웠는데요. 그냥 코드 몇개 아는 것뿐인데, 오랜만에 쳐보려고 하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확실히 연습을 안 해서. 근데 전 나이가 들어도 악기 하나쯤은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좀 그런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5, 60대, 70대 돼도 뭐 기타를 친다든지 드럼을 친다든지 하다못해 피아노, 바이올린을 친다든지, 실제로 이 중년에 접어들어서 악기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참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뭐한 우물만 파서 정말 한 악기만 한 10년 정말 빡세게 연습을 한다면 한 환갑 정도 돼서는 거의 뭐 레드 제플린의 스테어웨이 투 헤븐 정도는 정말 뭐 지미 페이지의 버금가는 실력으로 연주를 할수 있는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뭐 이거저거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한 우물만 계속 파면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기타를 배워볼까. 뭐 학원에 다니면서는 아니고 책 펼쳐놓고 독학으로 그냥 한 곡이라도 제대로 좀칠수 있는 그 경지에 올라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서너 곡 그래도 잘칠수 있는 곡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한 곡만 몇십 년이 걸리더라도 완벽에 가깝게 연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와서 대학 다닐 때 어떻게 얻게 된 레드 제플린의 스테어웨이 투 헤븐 악보를 보고서 그걸 뭐 거의 몇달 동안 계속 연습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처음 몇 소절 정도만 좀 어느 정도 칠수 있게 되고, 그 이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제가 소질이 없어서 그런지 이 습득이 잘안 돼서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엔 좀 나이가 들어서 레드 제플린보다는 좀 난이도가 낮은 그 보스턴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의 피스 오브 마인드라는 노래를 제가 좋아하는데, 쉽더라고요. 확실히 난이도가 좀 낮고 해서 요즘에 간혹 시간 날 때마다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완벽에 가까워지면 저희 방송에서 한번 연주를 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10년은 기다려 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 여전히 요즘 그 뒤늦게 듣게 된 뮤즈 그리고 레드 핫 칠리 페퍼스 이렇게 두 밴드를 거의 뭐 중점적으로 듣고 있어요. 뮤즈는 좀 유튜 제가 굉장히 유튜를 좋아하는데 유튜에 확실히 영향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좀 스타일이 많이 비슷하고요. 이 패닉 스테이션 같은 경우 굉장히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들으니까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 뭐 이런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뭐 드론스 앨범에 있는 디펙터 같은 거는 특히 좋더라고 저는. 뭐 한국에서도 꽤 인기가 있다고도 들었어요. 한세번 정도 내한 공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국 분들 좋아하실 만한 좀 그런 좀 하드락인 것 같아서. 저도 요즘 많이 듣고 있고요. 레드 핫 칠리 페퍼스 너무 뭐 워낙 유명하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고 과거에도 뭐 라디오나 뭐 워낙 유명해서요. 뭐차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면 뭐 그렇게 듣곤 했는데 이렇게 제가 의욕적으로 먼저 찾아서 다 들어보고 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이 좋은 음악을 그제 창창했던 20, 30대에 뭘 하고 유튜브만 그냥 죽어라 듣고 이런 정말 괜찮은 밴드는 등한시에 있는지 제가 몇달 전에 방송에서도 뭐 제가 좀 아주 헤비하게 메탈리카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라디오를 통해서 간혹 아니면 TV, MTV나 이렇게 가끔 뭐 히트곡 접하는 너무 익숙한 곡들 접하는 그냥 그 정도 알았던 것과 정말 뭐이 숨겨진 명곡들이 즐비한데 하나하나 그걸 또 새롭게 찾아가는 그 뉴비로서의 또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좋고요. 뭐 레드 칠리 페퍼스 요즘에 들어보니까 뭐 좋은 곡이 뭐한 20곡, 30곡 돼서 뭐 어떤 곡이 제일 좋은지 몇 곡을 꼽기가 힘들 만큼 굉장히 좋습니다. 좀 펑크한 이미지 때문인가요? 좀 거부감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90년대 말이죠. 뭐 거의 뭐 전라로 무대에 오른다든지 뭐 이런 좀 기행으로 좀 악명이 높았죠. 그랬는데 뭐 음악으로는 전혀 깔 수가 없네요. 너무 좋습니다. 요즘 뭐 귀가 그렇게 좀 즐거워서 스포티파이 틀어놓고서 뭘 검색해서 들을까? 뭐 한때는 굉장히 고민 많았는데 이것 좀 들어보다가 아 이거 뭐 별로야 나한테 좀안 맞는 것 같아. 뭐 그러면서 계속 그 저한테 맞는 그 아티스트들 그 스타일을 찾느라고 시간을 꽤 많이 허비했는데 요즘에는 뭐이두 밴드 그 플레이리스트 정리된 거 보면 뭐 전곡을 다 모아놓은 그런 게 있어서요. 그거 한번 틀어놓으면 뭐 하루 열몇 시간 그냥 계속 그 밴드만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뉴스 브리핑 한번 해볼까요? 이 캐나다 런던 말고 영국에 또 런던 있죠? 영국 런던에서 연일 끔찍한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IS 소행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 이 지명은 같지만 이 캐나다 런던은 정말 살인적인 평온함 뭐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한 런던에서는 지금 이 사상자가 수십 명씩 생기는 이런 끔찍한 테러가 잇따라 발생을 하고, 또 다른 런던은 가히 살인적이라고 할수 있는 이 정적, 적막함, 뭐 평온함 이런 게 있어서요. 두 런던의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볼 수가 있는 요즘입니다. 이곳에 캐나다 이민자분들 익스프레스 엔트리 합격 점수가 199점으로 최저점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26일에 기능직 기술 이민의 경우 커트라인 199점에 총 400명이 선발이 됐다고 합니다. 기존 최저점은 지난 5월 17일 추첨에서의 415점이었는데요. 기존의 절반도 되지 않는 점수를 가지고도 이민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민이 더안 된다는 직종으로 여겨졌던 요리사, 제빵사, 목수, 정육업자, 항공정비사 등에 속한 직업군이 이번 추첨을 통해 대거 선발이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이 과열된 토론토 부동산 시장이 좀 진정될 기미를 보인다고 해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5월 광역 토론토 지역 평균 집값이 지난달 대비 6.2%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가격 하락은 지난 한달 동안 많은 매물이 나왔지만 판매는 거기에 좀못 미쳤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동산 업계는요, 토론토 부동산이 비정상적인 상승세에서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면서, 하지만 급격한 붕괴 신호는 포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에 IMF도 이제 캐나다 정부에 경고를 했을 만큼 이 정말 한국스러운, 이제 강남스러운 그런 땅값, 집값 상승 때문에 정말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는데요. 좀 진정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스타벅스 캐나다가 좀 시범적으로요, 밴쿠버 시내 마운트 플레젠트 지점 한정으로 와인과 맥주를 판매를 하네요. 이 주류는 평일 오후 2시 이후부터, 그리고 주말은 정오부터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토론토와 오타와 일부 지점에 이어 밴쿠버에서도 주류 판매 시험을 시작했는데요. 주로 소비자가 커피를 찾지 않는 시간에 매장 방문 유도와 매출을 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그 타코 전문점이죠. 타코벨에서도 맥주를 팔기 시작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스타벅스에서 와인과 맥주라, 이게 커피숍인지 술집인지 그 경계가 모호해지게 생겼습니다. 술 생각이 나면 그냥 동네에 또 술집도 많은데요. 바에 가면 될 것을 굳이 뭐 커피숍에까지 가서 술을. 저는 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네, 좀 지켜봐야겠네요. 계속 이게 좀 하는 트렌드로 자리 잡아서 뭐 거의 모든 패스트푸드 업체로 좀 확대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혈압이 오르는 소식 오랜만에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제1차 태극기 집회가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토론토 교육회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집회는요, 한국 구국재단, 이런 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구국재단 토론토 지부가 주최한다고 합니다. 이 구국재단은 이날 집회에서 박전 대통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즉각 석방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간들이 굉장히 좀 남아 도시는 것 같은데, 이젠 한국에서도 이러지 않잖아요? 좀 잠잠하던데. 근데 캐나다에서 왜더 이렇게, 좀 이런 거좀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뭐 이념 뭐 이런 걸 넘어서서요. 뭐 그렇게 접근하지 않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몇달 전에는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 토론토까지 오셔서 또 이런저런 또 행사 참석도 하시고 그러셔서 눈살을 많이 찌푸리게 했는데요. 토론토에서 태극기 집회라니요. 태극기가 태극기의 사용이 자꾸 이런 쪽으로 이 의미가 자꾸 변질이 되고 이건 그래서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모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고 좀 안 했으면 싶은데 이런 분들 어디 가나 계시더라고요. 뭐 호주, 영국, 미국 뭐 어떻게 좀 답답합니다. 그냥 단 한 명의 참석자도 없이 파리만 날리는 좀 그런 좀 썰렁한 행사로 끝이 나서 두 번 다시 이런 어이없는 집회는 좀 진행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일들을 벌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좀 답답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 엘리자베스 웨틀라우퍼라는 런던 지역 간호사 8명의 환자를 연쇄살인한 그 사건으로 이제 재판을 받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게 금주에 아주 디테일하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간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이 간호사의 심리가 어땠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섬뜩해요.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엘리자베스 웨틀라우퍼는 그 간호사죠. 하느님이 자기에게 병든 노인의 일생을 끝내도록 명령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입원 중인 총 8명의 노인들을 독살했어요. 이 노인들 중 일부는 살겠다고 저항하다가 숨졌고요. 일부는 독이 든 파이와 아이스크림을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1일 온타리오주 우드스탁에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이 벌인 이 살인 행각을 매우 덤덤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 법정을 가득 메운 유가족들의 울음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정말 전형적인 사이코죠. 정말 평범해 보이는 그 중년의 아줌마의 모습이거든요. 또 간호사이고 정말 이 요양소의 요양원 이런 실버타운의 그런 노인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그런 분들을 정말 마음 놓고 맡길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이제는 누가 또 이런 짓을 또 버릴지 정말 사람은 겉만 봐서 모른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는 또 새삼 느꼈습니다. 뭐 인상이 뭐 온화하다거나 뭐 그러진 않은데 그냥 정말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연쇄살인마의 모습이 아닌데 그런 중년의 여성분이 좀 후덕한 인상에 그분이 끔찍한 일을 벌이셨다니 어쩌면 캐나다 역사상 거의 뭐 최악의 연쇄살인마로 이름을 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기 인생에 대해 점점 좀 분개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자 이제 하느님이 그에게 노인들을 죽여라 뭐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2007년부터 7년간 런던을 포함한 온타리오주 남부에 있는 세 곳의 장기 요양원에서 8명의 노인을 살해했고요. 이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뭐 인정을 했다니 뭐 그 부분은 다행이고요. 뭐 굉장히 이 내용이 길더라고요. 뭐 다 일일이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뭐 거칠게 저항을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 또 표현을 하면서 발버둥 쳤지만 끝내 이 간호사의 완력에 무릎을 꿇고서 살해된 그런 피해자도 있었고요. 다 고령자이다 보니까 뭐 저항을 했다고 해도 뭐 그게 병상에 누워서 어느 정도 그게 뭐 뭐, 이 아웃컴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겠죠. 아무튼 뭐, 이 런던 메도우파크 널싱홈에 있는 아펫 호베스라는 75세의 환자를 인슐린으로 살해하고 나서, 이 정도로 노인을 천국으로 보내는 일은 그만두자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경찰 수사는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반사회적 행동 질환, 심한 우울증,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유죄를 인정했으니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서 썩게 되겠죠. 확실히 격리가 돼서 좀 저희 주민들이 좀 안심하고 살수 있는 좀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면 요양원 신세를 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땐 이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축축하고 서늘한 6월, 이제 끝이 날것 같습니다. 체감 온도가 30도에 육박하는 여름 날씨가 올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 오는 9일, 금요일이죠. 비가 내린 뒤 10일부터 25도에서 29도 사이에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전통적으로 6월 첫째 주 평균 기온이 23도 가량이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추운 여름을 보내고 있었죠, 저희가. 하지만 다음 주 12일, 13일에는 체감 온도가 무려 35도에 달한다고 하니까, 그날 처음으로 에어컨을 트시는 교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여름 캠핑이 시작되면서 온타리오주 주립공원 캠핑 사이트의 예약 경쟁이 이미 치열합니다. 6월 2일 온타리오주 주립공원 캠핑 예약 사이트에 따르면, 한인들이 많이 찾는 캠핑장은 캐나다 데이를 시작으로 8월 중순까지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빈자리가 많지 않았는데요. 특히 파이너리 리버사이드 캠프는 오는 17일을 기준으로 보면 빈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파이너리 캠핑장에 대해서는 라이너스님과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런던에서 차로 한 3, 40분 국도로 가면 나오는 정말 가깝고 정말 괜찮은, 정말 좋은 캠핑장입니다. 근데 여기 또 좋은 만큼 인기도 있어서요, 빈자리가 없다고 하네요. 예약 사이트에서 날짜별로 검색을 하면요, 8월 마지막 주말에 가서야 겨우 빈자리가 듬성듬성 보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 예약을 마치려는 캠핑족이 많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캠핑족은 아닙니다만, 언제부턴가는 아예 그냥 2월, 3월에 예약을 미리 해둡니다. 몇달 후에 캠핑 사이트를요. 그러지 않으면 자리를 맡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3월 달, 올해 예약은 3월 달에 했는데, 그때도 없더라고요. 거의 뭐 빈자리가 없어서 간신히 예약을 했는데, 한 2월 말, 그 사이트가 열리는 그 순간에 거의 뭐그 경쟁이 장난이 아니라서요, 발 빠르게 먼저 접속하셔서 예약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U2 23일 캐나다에 온다고 하네요. 오후 7시 로저스 센터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로저스 센터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홈 구장이죠. U2가 그 기념비적인 앨범 명반이죠, 조슈아 트리가 발매된 지 30주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기념을 해서 콘서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북미 투어 중인데, 토론토에는 23일에 오는군요. 저는 마니아이긴 하지만 보러 가지 못할 것 같고요. 표가 있어야지 보러 가죠. 이건 뭐저 캠핑 사이트처럼 열리기가 무섭게 몇분 내로 다 매진이 나버리니까요. 나중에 뭐 런던 버드와이저 가든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그때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만, 토론토 공연은 뭐 꿈도 꿀수 없습니다. 그냥 뭐 어차피 24시간도 안 지나서 그 공연 실황 누군가가 찍어서 프로샷 해가지고 아주 음질 화질 좋게 전 공연 영상이 다 올라오곤 하니까 그걸 만족을 해야겠죠. 7월 30일인가요? 뭐 한국에선 지드래곤도 토론토에 온다고 하는데, 저 토론토 랩터스 그리고 토론토 메이플립스가 홈구장으로 쓰고 있는 에어캐나다 센터에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솔로 공연인가 보죠. 요즘 빅뱅이 말도 많고 정말 탈도 많은데, 탑군이 지금 대마초를 피웠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약물 과다 투여로 지금 의식 불명 이런 좀안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팀 멤버가 그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지금 솔로 공연 계속 강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이 빅뱅이 저도 한때 좋아했는데 음악성으로 치면 정말 깔게 없죠. 한국 최고의 아이돌 그룹이죠. 그런데 이 사생활 쪽으로 좀 문제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YG를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YG를 약국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약류 관련해서 소속 아티스트들이 워낙 말썽을 많이 피우다 보니까 약국이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지드래곤도 토론토에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이 런던 아니면 이 토론토에 계신 교민분들 생각이 있으시면 공연 보러 가시면 되겠고요. 또 유튜브 어떻게 암표라도 구입하실 수 있으면 23일 7시 공연 꼭 보고 오셔서 댓글로 후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라이너스님 없이 2주째 혼자 진행을 해봤습니다. 진이 쫙 빠지네요. 혼자서 막 주절주절 하려다 보니까. 라이너스님 오시기까지 기다리려다 보면 또 뉴스가 몇주또 쌓이게 되면 이게 또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밀어내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렇게 뉴스 브리핑 그리고 약간의 근황 토크 진행해 봤습니다. 좀 심심하셨더라도 양해 바라고요. 제가 보기엔 다음 방송에서는 라이너스님 컴백하실 것 같아요. 많이 회복을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재밌는 그런 방송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라이너스님과 준비 잘해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미없는 저 혼자 진행하는 솔로 방송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